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그댈 몰라봤어요 모른 척했어요 혹시 그대가 날 싫어할까봐 바보 같아서 너무 바보 같아서 혹시라도 날 볼까 돌아볼까 한참을 기다리다가 바보처럼 울다 웃다 기다리다 또 한참을 울다 또 이렇게 혼자 아프다 울보처럼 바보탱이처럼 못난이처럼 울다 또 웃다 널 보내 너무 아파서 너무나 또 아파서 이제 그만 됐어 애쓰지 말아요 내 맘이 멈춰라 그렇게 됐어 너무 미워서 너무나 또 미워서 어떻게 해야 그대를 또 그대를 모조리 지낼 수 있나 바보처럼 바보처럼 울다 웃다 기다리다 또 한참을 울다 또 이렇게 혼자 아프다 울보처럼 바보탱이처럼 못난이처럼 괜찮으니까 가슴이 아려와도 괜찮으니까 바보처럼 바보처럼 혹시라도 그대 울까 나 때문에 울까 나 버리고 미안해 울까 말 못하고 아무 말 못하고 못난 이처럼 울다 또 웃다